난 어떡해. 제발 이러지 마 부탁이야. 너 떠난 후에 난 멍한 이별만 보며 울다 웃곤 했어. 그런데 너 했어. 그런데